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행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어떤 때는 자잘한 것까지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치밀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건전지, 손톱깎이, 비상약품. 그러다 보면 짐은 한 짐이 되고요. 계획대로 일정을 따르다 보니까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고요. 마음부터 헐렁헐렁하게 떠났던 여행. 그런 여행이라면 다녀온 후에도 더 기억에 남지요. 낯설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고 빠뜨린 물건이 있어서 낭패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여행. 손목에 찬 시계보다는 마음속 시계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가끔은 신발 꺾어 신고 빗돌빗돌 이렇게 걸어보기도 했던 그런 여행 말이죠.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무엇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영화 라스트라다, 길 중에서 젤 소미나의 테마, 3 Thorns Orchestra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대전에서 이도영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또 하이텔의 이충용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뭔가를 버리고 온다는 거.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 또는 받은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사람 머리는 또 그 지빈이 세간살이는 막 터져 나갈 지경일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들도 있죠. 아직 확실하게 그 진상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과거를 청산하자 하더라도 진실은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오는 4.3 벌써 지겹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름이 붙은 날이면 항상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지만 지겹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거든 그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생각을 안 해도 된 그런 한이 맺히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승재 씨, 하이틀의 이승재 씨, 26번째 생일을 맞으셨군요. 선하게 살기도 힘들며 정직하게 살기도 힘든 세상에 26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심정은 정말 착잡합니다. 학교 시절에 도덕 선생님이 짧고 굵게 살라고 할 때 약간 이해는 갔지만 그 다음날 폭력배 사건으로 신문에 짧고 굵게 살아간 사람들 이런 표제가 실렸을 때 나는 정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쉽게 사는 법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 승부수를 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은 어떤 승부수를 띄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간 웃음이 고와서 늘상 신입생 같기만 하던 그가 전경복장을 하고 내 앞에 서던 그 놀라움의 느낌처럼 아마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대구 남구 대명호동의 김유영 씨 엽서 주셨죠. 자, 이 곡 띄워드릴게요. 조은미 씨가 하이틀로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흑인 올프의 중에서 마냥 될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입니다. Cada cor brilhou,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não sei se outro dia haverá. É nossa manhã, tão bela final manhã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on this our wedding day.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Know what fate awaits me. I only know I must be brave, and I must face a man who hates me, or lie a coward, a craven coward, or lie a coward in my grave. Oh, to be torn twixt love and duty, supposing I lose my fair haired beauty. Look at that big hand move along, near in high noon. He made a vow while in state's prison, vowed it would be my life for his, and I'm not afraid of death, but oh, what will I do if you leave m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You made that promise as a brid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Though you're grieving, don't think of leaving. Now that I need you by my side, wait along, wait along, wait along, wait along.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끈 풀어진 보자기에서 공이 마구 굴러나오듯 웃음이 나옵니다. 끈 풀어진 보자기에서 공이 굴러나온다고요. 그렇게 웃음이 나온다고요.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의 전미자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하이눈의 주제가 Do not forsake me, 날 버리지 마세요. 프랭키 레인의 음성이었습니다. 프레드 진네만 감독의 영화였죠.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캐리가 주연을 했는데, 예전에 TV에서 봐서요, 이렇게 정확한 장면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시간과 영화 속의 시간이 똑같았다는 것, 함께 흘러간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 곡도 서부극 중에서 골랐습니다. 존 포드의 영마차 중에서 민요한 곡입니다.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외로운 초원에 나를 묻지 마세요.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홍동식 PD 말에 의하면 저는 이 앨범을 못 봤는데 한 70년대 초반에 아주 그 낡은 그 전축이 있던 시대에 각 집마다 이 음반이 있었답니다. 그 영마차가 그려져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리스 르클레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역마차 중에서 외로운 조언에 나를 묻지 말아줘. 부산의 장민 씨 잘 들으셨습니까?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틀의 신의성 씨 잘 들으셨습니까? 사터데이 나이트 라이프 코미디언 출신의 젊은 감독이죠. 벤 스틸리가 만든 상큼한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현실의 조각들 중에서 Baby, I Love Your Way, 빅 마운틴의 노래였습니다. 원래는 피터 프램튼의 노래였는데요. 이걸 레게풍으로 다시 불렀죠. TV 방송국의 스크립터인 위노나 라이더가 그 안정된 TV 에이전트인 마이클과 또 여피가 되기를 거부하는 뮤지션 에단 호크 사이에서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하는 영화. 지금 미국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담은 영화라죠. 오늘 생일을 맞으신 서울 성북구 보문사가의 장광환 씨, 용산구 이태원 일동의 정성원 학생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조정섭 학생은 친구 성원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의 어머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송파구 풍납 이동의 신경호 씨가 친구 정우식 씨의 생일 축하하셨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잠실 3동의 종자 씨, 그 성함이 종자가 아니라 팀버튼의 추종자라고 하셨는데요.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팀버튼뿐만이 아니라 정성일 씨의 추종자 같기도 한데요. 자,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영화 읽기 시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 프로의 그 열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힌트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선택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는 아주 그 소박하게 얘기하자면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암시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것이지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그저 미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영화는 그 어떤 예술보다도 테크놀로지와 영화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래서 그 두 가지 핵심 고리야말로 영화의 역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을 정성일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가장 무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미학에 의존해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흔히 영화사책을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독일 표현주의, 프랑스 인상주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30년대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40년대 영국 다큐멘터리,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 누벨바그, 진도가 좀 더 나아가면은 독일 오버하우젠 마니페스토, 그리고 제3세계 영화, 아메리칸 뉴시네마 등등 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영화 스터디 그룹을 할 때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형적인 교과서적 방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 구분 방법에 대해서 6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당한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른바 뉴스토리시즘, 신역사주의적인 틀을 갖고 많은 영화학자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제안의 명제는 그 단순합니다. 영화는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영화는 자본의 합법 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투여되어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영화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 과학적 호기심, 바로 그 호기심이라는 끈을 끌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가야말로 관객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 가장 큰 관심의 일정 수의 공통 분모를 끌어모으는 것이 제작자들의 희망사항이고 이 희망사항에 충성하지 않는 감독들은 스튜디오에서 쫓겨나거나 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저주받은 감독이 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에 나온 그 영화사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 영화사책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영화사책과는 아예 그 장 자체를 새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그 100 Years of Cinema, A First Introduction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책 제목이 재밌는데요. 이 책의 챕터를 보면 맨 처음에는 초기 영화 얼리 시네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무성 영화, 세 번째 장은 토키 영화, 네 번째 장은 시네마스코프, 다섯 번째 장 칼라, 여섯 번째 장 애프터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후, 그 다음 장에 SFX, 그리고 비디오, 마지막 챕터는 뉴 비디오로 끝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테크놀로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벨바그 영화들도 등장하고 이탈리안 레올리즘 영화들도 등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뤄지지만 사실은 그것에 있는 미학 자체를 바로 이런 테크놀로지라는 토대 위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옛 선현의 말씀,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그 논리는 그 어떤 예술보다도 영화의 경우에 적합한 명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토대를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실제로 그 위대한 영화 감독들은 누구나 가장 뛰어난 테크니션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네.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 일본의 영화 감독 중에 그 쇼츠쿠 누벨바그의 세대에 속하는 오시마 나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로렌스 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으로 가장 깊이 있는 영화 철학자들은 영화 네. 미학자들은 항상 가장 뛰어난 영화 테크니션들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영화사에 위대했던 감독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에이젠슈테인은 세르게이 미카엘비치 에이젠슈테인은 전환 포테키를 만들었던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곧 해금되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었던 에이젠슈테인은 영화를 공학적으로 접근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쇼트들을 세포처럼 다 뜯어냈고 세포들이 부딪혀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관한 변증법적인 접근 자체를 에이젠슈테인은 기계론적으로 사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기계론적인 상상력 속에서 에이젠슈테인은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의미가 그 의미를 통해서 그가 봉사했었던 10월 혁명의 의미가 비로소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만약 에이젠슈테인이 살아만 있었다면 완성시켰을 네. 그 자본론의 영화화가 에이젠슈테인 최후의 꿈이었었는데 예.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 세포로 다 나누어서 그 전체를 위대한 영화로 만들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론은 미술로도 문학으로도 연극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영화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영화의 언어들은 모두 기계적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젠슈테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었던 그래서 몽타즈 이론은 틀린 것이고 미장센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앙드레 바쟁은 이 누벨바그의 아버지이자 가이드 시네마의 창간 그 멤버이기도 했었던 네. 바쟁은 영화의 진실은 사실 반대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영화의 진실은 사진적 재현 속에 숨어 있는 그 물질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까지도 그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이젠슈테인과 바쟁을 한데 합친 것 같은 새로운 명제로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영화가 새로 시작한다고까지 조류주사들이 격찬했었던 오손 웨일즈는 그의 가장 뛰어난 무기는 역시 디포커스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그 렌즈를 보통 렌즈는 사람 눈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면 먼 것이 안 보이고 먼 곳을 보면 가까운 곳이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두 개의 렌즈를 조작하여 기술적으로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영화 촬영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나 관심 있으실 터인데요. 이것을 조작하여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모두 초점을 일치시켜서 한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른바 공간의 확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가까운 것과 먼 곳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앞에 김희애 씨가 서 있고 화면 뒤에 정은임 씨가 서 있습니다. 둘 다 디포커스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관객 여러분은 물론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뒤에 계신 정은임 씨를 보겠지만 그러나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김혜 씨를 먼저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독은 두 사람 다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다 보기를 원한 뿐만 아니라 만일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갖고 그래서 영화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연애담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한 화면 속에 모였을 때 두 개의 연애를 통해서 두 사람 세계관 자체가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거기 격렬하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자유롭게 어느 쪽이 옳았는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선택을 감독은 관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디포커스 행위가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네. 앙드레 바징은 디포커스를 이야기하기를 민주주의적 미장센느라는 말까지도 썼습니다. 예. 이러한 그 오손 웨일즈의 그 디포커스 화면과는 달리 또 막스 오피스라는 독일 출신의 프랑스에서도 활동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활동했었던 아마도 그의 영화 중에서 롤라몽떼는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이 막스 오필스는 크레인쇼트로 유명합니다. 크레인쇼트의 화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영화 촬영 현장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크레인 같은 데다가 사람과 카메라를 올려태우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찍는 것을 가끔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찍는 장면들을 이른바 크레인 쇼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난히 잘 사용한 사람은 바로 막스 오피스 히치콕이었습니다. 히치콕은 그의 영화인 그 오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테리오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거의 믿을 수 없는 크레인 쇼트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1946년도에 찍은 영화인데 파티를 벌이고 있는 파티 장면 전체를 일단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파티장 안으로 편집 없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한없이 들어가던 카메라는 계속 쫓아 들어가서 이 파티를 열고 있는 주인의 주머니에 꽂혀 있는 열쇠까지 들어갑니다. 예. 이 화면의 초점은 네. 이 열쇠를 훔쳐서 나치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지하에 있는 창고를 지하실 문을 여는 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치콕은 최대에서 최소위로 최소로 극대에서 극소로 이것이 히치콕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히치콕은 현실적 공간을 영화적 공간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막스 오필스의 크레인쇼트라는 것은 크레인을 통하여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명은 돌고 돌며 인생의 기준처럼 바뀌고 바뀌는 것이라는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그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레인쇼트를 쓰기는 하지만 오필스와 히치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같은 테크놀로지가 같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누벨바그의 감독인 장립 고다르가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헬드 카메라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마치 쫓듯이 쫓아가는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원칙을 세웁니다. 픽션을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적인 활용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객이 객관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영화라는 것, 픽션이라는 것을 관객은 계속 눈치채게 됩니다. 픽션을 다큐멘터리로 찍어 고다르는 마치 브리트가 연극에서 해냈었던 소외 효과와 같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다르의 핸드헬드 카메라에 대한 그 열정은 아주 지속적인 것이어서 초기에는 35mm 핸드헬드 소형 포터블 카메라를 들고 의자에 앉은 라울 고다르 카메라에 의해서 대상을 쫓아갔었지만 이제 카메라는 점점 발전하여 아똥 카메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똥 카메라요? 예, 아똥이라는 사람의 그 회사에서 네. 개발한 카메라인데요. 16mm 카메라인데 아주 가볍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은 여기 슈퍼 16mm가 들어가기 때문에 찍어놓고 다시 그 35mm를 확대하여도 화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5mm보다 훨씬 적은 카메라를 갖고 훨씬 좁은 공간까지도 카메라가 쫓아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고다르 영화를 보면 그는 흔히 트랙과 크레인과 핸드헬드를 구별되지 않는 방법의 촬영을 통해서 공간을 무한 확장시키는 방법까지도 합니다. 다소 리차드 라우드는 과장된 표현으로 고다르의 공간은 비트겐슈타인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깊은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고다르의 그 핸드헬드 카메라의 방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은 그 피에르 파올로 빠조리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빠조리니 팬들이 꽤 많으시죠. 그 떼오레마라든가 아니면 살로, 소돔의 120일 같은 영화들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컬트 영화로 군림하며 좋아하시는데요. 이 빠졸리니의 영화 중에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빠졸리니는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영화를 단 한 편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촌스러운 예술을 누가 봐? 라는 것이 빠졸리니였었는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나이 30살이 되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공경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문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카메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 자기의 방법으로 찍어 나갑니다.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종종 커트는 틀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틀리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틀리니 여기에 일관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빠졸리니적 질서라는 새로운 영화 문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질서 사이에 빠졸리니가 생각하는 것은 그 틀린 문법 사이에 그는 자기의 철학을 밀어넣습니다. 마르크시스트였었고 동성연애자였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파시즘 운동의 모든 것을 할애했었던 이 빠졸리니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영화가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른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치의 전복자 중에 하나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빠졸리니나 고다르의 방법을 더 극단까지 밀고 나아간 것은 독일의 그 장마리 슈트라우프와 다니엘 유일해라는 부부 감독입니다. 이 장마리 슈트라우프는 68년도 5월 혁명 때 폭탄 테러리스트여서 프랑스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는 돌아가면 체포되고 그리고 당장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에서 꾸준히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는 그 브리트 연극과 쉼베르크의 오페라들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찍으면서 화면에서 중심 없는 구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관객들은 가끔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디포커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럼? 그는 항상 표준 렌즈를 쓰기 때문에 네. 공간이 멀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또 가까운 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 거리로 대상은 끊임없이 일치시켜 영화를 찍어 나가는데 그의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당신의 영화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자연광. 자기가 잡으려는 것은 네. 전혀 조명 쓰지 않은 화면에서의 자연광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물들을 화면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또 그 안드레 타르콥스키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안드레 돌레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타르콥스키 영화에 놀랄만한 점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화면 속에서 원근법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영화를 볼 때 원근법에 기준하여 영화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근법이라는 것은 생겨난 것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당연히 마땅히 사물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원근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은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는 대단히 짧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근법적으로 사물을 계속 보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 교육받은 그 공간 자체를 타르콥스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일본 영화 감독의 미조지 겐지입니다. 겐지는 그의 걸작인 그 사야쿠 이치다의 온나라고 그러니까 번역하면 조금 애매한 말인데 그 사야쿠라는 사람이 쓴 한 여자에 관한 모든 이야기 라는 그 제목인데요. 서학 일대냐라고 한자로 보통 쓰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겐지는 교토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반드시 영화사에 요구했었던 것이 바로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 없으면 자기는 단 한 쇼트도 안 찍겠다고 버텼습니다. 영화사는 그 무거운 크레인을 들고 그 산까지 올라가서 찍어야만 했습니다. 겐지는 거기서 사회와 개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카메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바로 이 거장들이 영화의 보통 테크니션들과 다른 것은 자기의 테크닉 속에 두 가지, 즉 스타일과 철학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크닉은 항상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엄청난 테크니션이기는 하지만 결코 거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왜 위대한 감독이 되지 못했는가? 라고 얘기할 때마다 꼭 올라오는 감독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단 사람이 아닌 아마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저도 대단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입니다. 네. 그의 영화를 보면은 그 Bonfire of Venice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허영의 불꽃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7분 동안 롱테이크로 정신없이 쫓아가는 장면은 네. 어떤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롱테이크보다 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로버트 알트만의 플레이어의 첫 장면은 정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쟁 사상자들 같은 경우에 완벽한 실패작이면서 기술적으로 거의 완전합니다. 네. 거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네. 그 정글의 지하와 정글 속과 낮과 밤 사이의 조명의 일치는 스탠리 큐브릭조차도 이 영화에 대해서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무엇하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허전한, 그저 허무한 솜사탕에 불과한 것을. 그런 점에서 브라이언 드 팔마는 자신의 그 재능의 낭비라고까지도 부를 만한데요. 사실 브라이언 드 팔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미국 영화를 한 몸에 떠받들 만한 감독이라고까지 평가했었습니다. 네. 사실 브라이언 드 팔마는 자신의 재능을 그저 재능의 유희로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영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만일 영화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화면에서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이제 영화광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뛰었다고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가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참 영화는 카메라로 찍지 라고 영화의 화면을 카메라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 언어라고 불리우는, 영화의 수사학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 언어는 어떤 것일까라고 묻게 되실 것입니다. 영화는 문법이 없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영화책을 사다 놓고 영화 예술이나 아니면 영화의 이해를 읽으면서 이것을 다 읽으면 내가 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영화는 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엄격한 의미에서입니다. 영화는 언어처럼, 영화 언어는 일반 언어처럼 분절되지 않습니다. 1차 분절, 2차 대전절, 부전절 되지 않고 언어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영화는 빠롤만이 존재하지 랑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어처럼 얘기할 수 있는 랑그라는 것은 없고 개인적인 발화인 빠롤만이 있는 세계입니다. 게다가 영화는 언어처럼 고정되지도 않습니다. 또 언어처럼 하나의 기호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임 씨가 애인을 만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줄 때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컨텍스트 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랑한다라는 말이지,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발화이지,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고양이라는 말을 찾을 수는 있지만 화면에서 고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화면에선 그저 There is a cat,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아주 특별한 모양을 가진 특별한 그 성격의 고양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 영화 이론에서는 영화 언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오히려 네. 영화를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카메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 물질 사이에 세워놓은 그 질서를 관객이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상상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의 공개적인 장소, 공개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감독이 관객에게 가장 이야기할 때 자기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카메라이고 테크닉이고 테크놀로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테크놀로지를 장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것은 헐리우드의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그리고 증발시켜버립니다. 만일 영화를 보고 테크닉과 테크놀로지에 감탄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영화광의 모든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헐리우드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겼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카메라에서, 화면에서 언제나 감독의 세계관이 무엇일까, 저기 담겨있는 철학은 어떤 것일까, 혹시 저 사람은 저 테크닉으로, 테크놀로지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근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좀 거칠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이 감독에게 있어서의 카메라는 화가에 있어서의 어떤 붓질과 같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전체적인 그 그림 전체를 보지 이 붓질이 이렇게 뻗어나갔나 저렇게 뻗어나갔나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만을 쫓다 보면 전체의 어떤 철학도 놓치기 쉽다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조금은 어려웠는데요. 이해하느라고 뭐 저보다 정은유 씨가 더 정확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그 초대 손님은 정은유 씨이신 것 같습니다. 정성현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에 나온 No More Lonely Nights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용산구 이촌이동의 문주리 씨, 용산구 서계동의 노창신 씨, 시험 잘 보십시오. 노르딜브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은 띄워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